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진행된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청문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그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를 떠나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할 때의 시점은 주후 60 AD 60년 가을 정도였습니다. 지중해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항해할 수 있는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아주 풍랑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또 주의하면서 그 바다를 항해해야 되고요. 또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워낙 잦은 그 풍랑과 또 폭풍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중해로 항해하는 것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가이사 황제가 있었던 로마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성경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약 2,400km, 1,500마일 정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배가 하루에 갈수 있는 거리가 100km, 한 60마일 정도 이니까 지중해에서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로마에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약한 달이면 넉넉하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지중해 항해의 그 항해를 오고 가는 그 항해가 금지되기 전에 11월 전에 가이사랴에서 서둘러 바울을 출발시키므로 그 11월 전에 로마로 도착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을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실행할 자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 보시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군대 중에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었던 1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과 또 다른 죄수 또 바울의 일행을 로마로 데려갈 것들을 데려갈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이탈리아 로마로 바울의 일행을 옮겨갈 책임은 백부장 율리오가 지게 되어 있고 또 그가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일행을 겨울이 오기 전까지 로마로 옮길 것들을 계획하고 또 율리오가 그 계획을 실행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바울 일행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누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십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또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당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직항,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부장 율리오는 먼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문테노 배에 바울 일행을 태우게 됩니다. 이 아드라문테노 배가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하게 되어지고요. 출발하고 다음 날 가이사랴 북쪽의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럼 거기서 율리오는 바울 일행이 친구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서요. 바울이 시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의 돌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라면 시돈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배가 올라가서 이제 북쪽에서 지금의 터키 남쪽 해안을 따라서 레바논과 터키 남쪽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약 기역자 모양으로 항해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지나는 것이 원래 계획된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원래 계획대로라면 위로 올라와서 서쪽으로 쭉 그들이 항해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돈을 떠나면서부터. 여기 맞바람은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경로인 지금의 레바논, 터키, 남쪽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100km 떨어진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의 북쪽 지역, 예, 구브로 섬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그렇게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바울 일행은 북동쪽에서 남서로, 예, 구브로 섬이 이렇게 한 200km 정도, 60마일 정도로 펼쳐져 있는데 그 구브로 북쪽 해안을 따라서 쭉 이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 당시에 많은 풍랑들이 있고 또 거센 바람이 거세지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맞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맞바람을 불게 해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도록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보통 구브로 섬이 200km 정도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구브로의 북쪽 해안을 따라서 쭉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한 이틀 정도 넘는 시간들을 이제 바울이 계속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던 시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아직은 영향력이 미비했던 사울이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하시는데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섬이 바로 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곳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구브로 섬을 인도한 것은 사울의 뜻이 아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요. 거기에서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가 또한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바나바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다가 그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고 그 선교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던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구브로 섬은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던 곳,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던 곳, 거기에서 리더십이 자기에게로 이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했던 곳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오늘 성령께서 맞바람을 불게 하셔서 예정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그보다 100km 밑에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구브로 섬을 따라서 이동하게 하시는 데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제부터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지금 마지막 전도 여행의 발걸음이잖아요. 그 발걸음 가운데 누가 이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처음 구브로를 인도해 가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든 그 발걸음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자기가 예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열정을 쏟고 헛된 데 열정을 쏟았던 자기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책무들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생각하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울이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인도하셔서 바울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약간 고난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돈을 떠나면서부터 오늘 12절까지 또 내일과 모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그 로마로 가는 그 시간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배를 타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 저쪽에 그 레이크 스페리어에 있는 픽처드락을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당일치기로 저 혼자 구경하러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장면이 또 있을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혼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랑 선유랑 한국에 있을 때인데 혼자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오자마자 한 얼마 안 있다가 아내와 선유를 데리고 다시 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갔죠. 너무 좋았던 것만 보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날 풍랑주의보가 거기에 발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래도 풍랑주의보고 또 배는 크루즈는 운행한다고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탔거든요. 근데 타자마자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파도가 진짜 뭐 한 제 느낌에 한 4, 5m 정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꿀럭꿀럭 되기 시작하는데 멀미약도 안 먹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잔잔했을 때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거기서 셋이 막 다 아내랑 선유랑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죽겠는데 죽겠다고 말도 못하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막 셋이 이렇게 끌어안고 막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배를 탄 적이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의 그 여정이 그런 거예요. 시돈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대접을 잘 받고 돌봄을 받고 이제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발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보면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제 나중에 우리아의 나중에 보시면 이제 6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 배였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서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간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사실 이틀이면 갈 수 있는 리도까지의 백길인데 여러 날에 걸려서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또 풍쇄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결국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풍쇄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간신히 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삶과 되게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분명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진 것이 평탄한 또 평안한 그런 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계속해서 수고로움이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풍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바울이 느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항해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아마도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백부장 율리오가 겉으로는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 같지만 실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제 책임져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날들이 있고 풍랑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의 인생을 항해하시는 분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바람과 파도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들을 항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이제 무라시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다시 이달리아로 가는 직항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그 모든 일행들이 그 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속한 그 배인데요. 거기에서 밀과 많은 곡식들을 싣고 이제 로마로 그것들을 다 이동시켜가는 무역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화물도 실어 날라주고요. 그리고 사람 오늘 내일의 말씀 보시면 276명이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화물들을 싣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정도로 큰 배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오늘 말씀처럼 니도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바닷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니도에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서쪽으로 쭉 나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그레데 섬도 옆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이 오른쪽 끝인 그 살모네를 지나서 이번에는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지나서 남쪽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그 연안을 지나서 그레데 섬의 남쪽 중앙 지점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속죄일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속죄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초가 지나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10월 중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이제 그만큼 더 많이 거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 안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 배의 선주와 선장은 여기 미항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나아가자고 이야기해요. 한 65km 정도, 배로는 하루도 채 안 되는 그런 뱃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항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베니스까지 나아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맞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 항구가 조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항구가 조그만 항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큰 배가 정박해서 겨울을 나기가 불편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에 몰아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자칫 항구에 닿아서 배가 좌초되거나 깨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곡물이나 또 그 안에 있었던 화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들이 문제가 될까 봐 그들이 그것을 고려하면서 지금 미항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가서 베니스까지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의 어떤 중심은 그 돈이고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또 불편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베니스까지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면서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미항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3년 동안 지중해 바다를 많이 오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배가 난파될 뻔한 것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하다는 것을 그가 예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가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성령의 지혜 속에서 오늘 이 미항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판단의 기준에는 어떤 관점이 있느냐면 10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지금 관심은 화물이나 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그 생명이 위험을 받을까봐 손해를 끼치게 될까봐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로마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여러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276명의 생명을 바울이 신경 쓰고 있었고 바울이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 재물보다 더 귀한 것 사람들의 생명 여러분 그 생명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해를 중단하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조차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와중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의 관심이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면서 혹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재산이나 아니면 나의 물질이나 어떤 나의 성공이나 그런 데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나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예, 그 생명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의 가치 또 그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으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